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온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의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창심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기술 DRAM 제품인 DDR5와 AI 칩에 필수로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집중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강성 노조의 정치 세력이나 간첩 연류 논란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반 산업이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 노조의 총파업, 생산 차질과 경쟁력 약화. 2024년 7월,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전삼노 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역사상 첫 총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에는 6,540명이 참여했으며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반도체 시장은 초단기 공급과 품질 안정성이 핵심인데 이러한 내부 혼란으로 인해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CXMT 등 중국 기업들은 이 틈을 타 저가 제품을 쏟아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처럼 노조의 지속적인 파업과 경영 개입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 반도체 노동 문제와 기업 이미지 훼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 환경과 관련된 논란에 직면해왔다. 2018년에는 반올림이 삼성 사옥 앞에서 천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시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2023년에는 반올림이 삼성전자를 기후 악당으로 지칭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며 기업 이미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 회사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직원들이 강성노조를 결성해서 사업장을 공격하며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사업 안정성을 뒤흔들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사업의 신뢰가 핵심인데 이런 내부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삼반도체 특별법 논란과 연구개발 R&D 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R&D과 장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R&D 과정에서 장시간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데 노동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 속도가 둔화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치적 결정으로 오히려 연구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 AI 반도체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속도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45세 전모 씨는 대체 본인들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노조이기 이전의 직원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인가라며 불순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조의 정치 개입과 불순 세력의 개입 가능성.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것은 보다 심각한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0월, 삼성전자 노조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면서 기업 운영과 무관한 이슈가 논란이 되었고, 노조 활동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심지어 삼성전자 노동조합 웹사이트에는 선관위라는 비밀 게시판까지 존재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고 유지되려면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기술과 시장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와 정치 세력이 결탁했다면 이는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공생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간첩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 결과 실제 간첩 행위가 밝혀졌다. 이는 국가 기반 산업을 공격하고 한국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불순 세력이 각 분야 노조 내부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고의적으로 저해하려는 세력이 개입했다면 이건 역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평이 나왔다. 5. 중국의 반도체 성장과 한국의 발목잡기. 이런 내부적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CXMT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DDR5, HBM 등 첨단 반도체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조 파업, 정치 개입, 법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방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신당동 사는 김모 씨는 지나친 강성 노조들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익인지 국가의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불순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공세,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한국 내부의 방해 요인이 더 큰 문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다.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지켜온 반도체 시장의 우위는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네티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조의 정치 개입과 불순 세력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간첩이 민노총에서 발각된 만큼 수사를 통해 각종 노조를 수사하고 순수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R&D 환경을 적극 지원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